국제 김정일 상 리사회에서는 국제 김정일 상 수여 행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16일 요네를 마련했습니다. 요네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과 오가미 개행했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초대됐습니다. 국제 김정일 상 리사회 서기장과 일행, 리사인 러시아 신문 자부뚜라 책임주필과 일행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